만났던 까만 눈에 예쁜 그 소녀. 상냥하고 예쁘고 미소 짓는 그 얼굴, 까만 눈에 예쁜 그 소녀. 이게 사랑일까? 이 작은 가슴에 스며드는 이 기분, 그 소녀에게 말할까? 타오르는 저 태양처럼 뜨거운 가슴, 달랠 길 없네 까만 눈에 예쁜 그 소녀. 이게 사랑일까? 이 작은 가슴에 스며드는 이 기분, 그 소녀에게 말할까? 타오르는 저 태양처럼 뜨거운 가슴, 달랠 길 없네 까만 눈에 예쁜 그 소녀, 그 소녀.